김창렵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2일 필리핀 자신투 뉴시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필리핀 자신투 뉴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모잠비크와 조선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 령도자 김정은 각하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